HUBS. 한 그릇의 역사. 어서 오세요. 역산의 한 그릇입니다. 저희 식당은 다른 식당과 달리 매주 요리를 바꾸어가며 판매하는 독특한 곳이에요. 저희는 단순히 맛있기만한 요리를 파는 것이 아니랍니다. 음식을 한입 먹는 순간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씩 접하는 음식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음식 속에 숨겨진 역사적 이야기들을 탐험할 예정입니다. 분명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음미하러 가볼까요? 이번 주 저희 식당에서 판매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은 한국에서는 남자들의 3대 소울푸드 중 하나로 뽑히는 음식이에요. 제육볶음? 국밥? 아닙니다.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소스를 먹는 방식에 있어서 탕수육만큼 핫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조리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확고한 취향을 갖고 있죠. 네, 이번 주 역산의 한 그릇에서 준비한 음식은 바로 돈가스입니다. 이제 돈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음미하러 가봅시다. 돈가스는 돼지 돈자에 커틀릿의 일본식 발음인 가스레스를 가스로 줄여 탄생한 단어예요. 여기서 돈가스는 프랑스 요리 커틀릿이라는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커틀릿은 송아지나 양의 갈비상을 사용해 밀가루와 달걀 노른자, 그리고 빵가루를 입혀 프라이팬에 버터로 구운 요리예요. 커틀릿은 프랑스어로 코트레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코트가 프랑스어로 갈비 부위를 뜻해요. 프랑스 선교사가 일본에 머물면서 커틀릿이 일본에 정착되었고 이후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 변화되면서 오늘날의 돈가스가 완성된 것이랍니다. 이후 돈가스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에서도 인기 음식인 돈가스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죠. 바로 조리 방식에 대한 논쟁, 즉 경양식, 일본식 논란입니다. 먼저 경양식 돈가스의 경우 고기를 얇고 넓게 펴 조리해요. 또 대체로 토마토가 베이스인 소스가 부어져서 손님들에게 제공되죠. 돈가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땐 이러한 경양식 돈가스가 대세였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급 음식이었답니다. 하지만 경양식 돈가스는 계속해서 대중화됐고 이젠 분식점이나 휴게소, 학교 급식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일본식 돈가스는 어떨까요? 일본식 돈가스는 경양식 돈가스보다 고기가 더 두꺼운 것이 특징이에요. 또 소스가 부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 고추냉이를 소량씩 올려 먹거나 레몬 베이스의 양념을 찍어 먹는답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돈가스를 얇게 펴서 먹었어요. 그런데 연유기가 배발되면서 더 이상 고기를 두드려 펼 필요가 사라지면서 일본인들은 돈가스를 두껍게 요리해 먹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이처럼 돈가스는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럼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처음 프랑스에서 커틀릿이 전파된 후 곧바로 일본인들이 커틀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커틀릿이 돈가스로 변화되고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천황의 의지 덕분이었어요. 다들 메이지 유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에서 1868년부터 시작된 근대화 개혁을 말해요. 개혁의 목적은 일본을 서구화하는 것이었죠.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일본인들의 서구를 향한 열등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양인에 비해 일본인들의 체구는 턱없이 작았죠. 서구를 향한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선 신체부터 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서양의 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은 덴노 천황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육식금지령인 상태였어요. 메이지 천황은 육식을 해금했고 일본인들은 무려 1200년 만에 육류를 섭취할 수 있게 됐죠. 이 무렵부터 일본의 다른 음식들도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메이지 유신이 일본의 요리 대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랍니다. 수많은 요리들이 발전되는 틈 사이에 커틀릿도 점진적으로 일본화돼갔어요. 그 과정에서 현재 돈가스의 전신인 포크카츠가 탄생했어요. 고기만 먹는 커틀릿과 달리 포크카츠는 장국과 소량의 밥도 함께 제공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포크카츠가 처음부터 일본인들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일본인들은 돼지고기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였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비만이 되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생각과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죠. 하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군사들에게 소고기 보급이 어려워지자 돼지고기를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조금씩 돼지고기가 대중화되었어요. 그러던 중 도쿄대학의 교수이자 돼지예부학의 권위자였던 다나가 히로의 말 한마디로 돼지고기를 향한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보물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다. 이처럼 돈가스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지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돈가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정치적, 역사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다음에 돈가스를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음식 한 입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깊이를 함께 느끼며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식사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저희 역사네 한 그릇은 다음 주에도 다른 나라의 역사와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알바 강태영, 사장 김예령, 요리사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